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입장문. 사법부가 해경 지휘부 6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려 304분의 국민을 살인한 자들입니다. 무려 5년 9개월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훼손하고 은폐해온 자들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거침없이 공문서까지 조작한 저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확신하는 겁니까? 온몸이 떨리고 분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이들을 죽인 자들입니다. 구조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조건임에도 우리 아이들의 탈출을 막아 죽인 자들입니다. 침몰해 가는 배 안에 갇혀 기다리던 우리 아이들보다 자신들의 의전이 백만 배 중요했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살아 돌아온 우리 아이를 팽개쳐 죽인 자들입니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폐륜적인 범죄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4월 16일 골든타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우리 304분을 살인한 자들입니다. 4월 16일 참사 직후부터 울부짖는 우리 피해자 가족들에게 새빨간 거짓말만 했던 자들입니다. 1분 1초가 급한 구조의 골든타임에는 약속이나 한 듯이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참사 이후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온갖 권력을 동원해 공문서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가짜 기자회견을 열었던 자들입니다. 에어포켓이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단 한 명이 생존자 귀환을 절규하듯 소망했던 우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잔인한 희망고문을 가했던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검찰 특수단에게 묻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 준비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잔악무도한 자들을 구속시키지 못한 겁니까?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칙 떨리는 심정으로 검찰과 사법부에 요구합니다. 검찰 특수단은 즉시 구속영장 재발부 신청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증거인멸의 능력과 의도를 분명히 가진 이들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드시 재발부해야 합니다. 오늘 영장 재판부의 판단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는 것은 곧 안전한 대한민국, 생명 존중의 대한민국 건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304분 희생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참사를 기억하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생지옥을 견뎌야 할 유가족이 생겨나서는 안 됩니다. 검찰 특수단은 전력을 다해 다시 준비하십시오. 이들 해경지휘부의 구속사유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확실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즉시 구속영장 재발부 신청을 하십시오. 세월호 선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다짐을 상기하고 반드시 이들을 구속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사법부의 오만무도한 이번 구속영장 기각 판결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분 앞에 부끄러운 판결을 냈습니다. 저들 해경지휘부의 인권만큼 우리의 304분 희생자들의 생명권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무너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을 구속영장 재발부로 다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1월 9일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365일 366일 다시 365일 365일 365일 271일 이렇게 2095일을 지내온 목요일 저녁, 아직도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패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정미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 찬미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이 2020년 1월 9일 목요일 오후 7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녹음을 세 번째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해, 네. 소원 이런 거 다들 아직 2019년 음력이니까 설까지 보통 입춘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좀 기다려주세요. 네. 네네. 세월호 먼저 얘기할게요.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서 해경 지휘라인 6명을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죠. 명단 좀 불러주시겠어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청장, 김문홍 전 목포서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현 제주지방 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 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이 여섯 명이었습니다. 현재도 공무원인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있다는 거죠. 김석균, 김문홍, 김수현은 지금은 모르겠고 이춘재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해경 치안감, 여인태는 당시 해양경비과장이었는데 지금 제주 해경청장, 유연식 당시에는 서해청 상황담당관이었고 얼마 전에까지는 해경총경이었대요. 승진인 거잖아. 책임도 묻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승진을 시키냐. 그 당시에 부실 강제 외압수사가 만연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에서야 간신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안산지청장 임관엽 네. 씨고요. 특별수사단에서 지난 6일에 지금 얘기한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어저께 8일 밤 그러니까 9일 새벽이죠. 0시 30분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기각했죠.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 전담 부장판사. 우리나라는 책임자 처벌이라는 거에 대해서 없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공무원을 그래. 처벌하기에는 정말 그렇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설레 그렇게 되기를 바라. 특별수사단이 정말 제대로 해경에서 세월호 공기주입 5차례인가요? 회의를 계속 하긴 했었으나 부실하게 진행을 했고 부실하게 논의했고 청와대 보고용 쇼였다고 특조위에서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런 쇼할 시간에 애들을 구했어야지. 유가족분들이 직접 이 사람들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진도에서부터 걸어서 가려고 그게 하는 처음 도보 행진이었죠. 네. 증명으로 어떤 서류로 남게 된 거죠. 지금. 가족 협의회에서도 사법부의 오만무도한 이번 구속영장 기각 판결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예은이 아빠가 그렇게 쓰셨어요. 이제라도 내가 검사가 되어 수사하는 게 더 빠를지도 그래. 모르겠어요. 그래. 검사들이 제대로 해야지 영장도 제대로 나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대충 쓰면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네. 광화문에 잠깐 나갔다가 세월호 광화문 기억공간에 갔어요. 하나의 섬이에요, 섬. 경찰이 울타리 펜스를 그 앞에 해놓고 전체를 다 둘러싸여 있고 한 곳에 입구를 터줘서 간다고 하면 경찰이 이제 그때 문 열어주고 들어가고 앉아가지고 리본 만들고 왔는데 리본 많이 만들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춥지 않아요? 춥죠. 밖이잖아 진짜로. 외부잖아. 지붕 미치긴 미친데. 문이 없는 거잖아. 네, 문이 없는 그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해서 갔었는데 들어갈 때 어르신들이 대다수예요. 정강훈은 나와서 그동안은 그 전에는 사람들을 조금 돋굴 때 아멘이나 아멘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 그런 단어로 유도하던데 이제는 만세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 목사가 아니잖아.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만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도 정강훈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 자체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참. 정강훈도 법이 참 진짜 지네 맡고 보물이라고 그러니까 구성역자 기각됐죠. 그 사람도 학벌 위조라면 학벌 위조고 네, 목사 안 신학교도 안 다녔다며 그것도 이제 목사 위임장도 위조인 것 같다고 일단은 지금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날 세월호 그래도 이제 많이 시민분들이 그래도 한 몇 분 나오셔서 작업하시고 그냥 앉아있고 굳건히 이제 그 공간 지키고 있는 모습에 뭐 개인적으로 뭐 예, 슬프지만 위로를 받고 저도 가끔 이제 가면 밤에는 네. 거기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경찰들만 6시면 문을 7시인가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시 네, 그 전에는 간 적이 없고 9시 이후에 가면 문이 다 되게 깜깜하고 그쪽에 안쪽에 전시실 같은 데서 영상만 네. 이렇게 보여줘요. 밖에 투명하게 계속 영상이 돌아가서 그거 봤는데 일부러 거기 서 있다 와요. 계속 보다 와. 그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지 하면서 자기네들도 잠깐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한 수차 요청을 했죠. 유가족분들이 TV 본 거, 통장 사본 뭐 이런 것까지 다 민간인 사찰에 공모하고 하다면서요. 기무사랑? 네, 기무사에서. 그치. 기무사에서. 국방부에서 그렇게. 국군기무사령부에서. 할 수가 있었는지. 보고한 내용들 보면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 체육관에서 멱살을 잡고 의자를 나뒹기는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보고하고 안산시 학부모 다수가 반월공단이나 노동자로 반정부 성향이나 보상금 충분시 원만한 해결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보고를 네, 했다는 거죠. 네, 보상금이 네. 충분하면 원만한 해결이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김기춘이 되게 좋아했었대요. 그래요? 청와대 김기춘한테 보고를 했지. 그러니까는 김기춘이 만족스럽다고 했지.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이 김기춘이 만족스럽다고 했다고 얘네들한테 기무사 애들한테 문건 작성해놔서 경력금을 하사했다고. GR. 청와대에서 직접 대면 보고를 35차례나 네. 받고 크게 칭찬하고 경력금을 하사하고. 그래서 특조위에서는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기무사 지휘부와 현장 활동관 71명을 검찰에 보고할 예정이래요. 해야지. 해야지. 또 6월 26일 날 보고 일은 6월 26일인데 잔류 유가족 현황을 그래서 뭐 TV 시청은 무엇을 신청했고 야간 음주의 형태는 어떻고 호텔 잡으려고 신경질 내는 사례 등 뭐 진도 체육관 실내 체육관의 동정에 대한 것들을 보고를 했네요. 싸움 일으키고 나랏밥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득권을 위한 봉사를 하는 사람들 개돼지지. 저 얘기하니까 갑자기 중학교 2학년 일이 생각이 나요. 뜬금없이 얘기하세요. 중학교 2학년 때 반장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초반에 그러니까 학기 초 3월에 부르더니 반에서 일어나는 동정들을 자기한테 얘기해. 완전 웃겨. 그래서 그 당시엔 이러고 말고 한 번도 가서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그냥 그때 당시는 그게 뭔지 몰라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다 이런 거지. 거. 무섭더라고. 생각만 했는데 나이든. 그리고 다른 보고 이런 것도 이제 자살 미수 확인 결과 기초 수급 대상자 한부모 가족 현황 보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조치하려고 했겠죠. 돈이면 다들 기초 조사를 한다면 돈으로 먼저 회유할 수도 있는. 세월호 생일날 미역국 요구. 아무튼 생일날 미역국 요구한 거 이런 거 보고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걸 뭐 동양이라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사소한 것까지 지금 다 보고한 거네요. 미수습자 가족들의 강경파, 온건파의 성향을 나뉘어서 분석 보고 분열 일으키려고 유가족의 구강 청결제 대신 주겸을 요구했다는 것도 보고했다고 이런 것까지 보고할 정도면 사소한 그러니까요. 것까지 일일이 다 일거수일투족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얘기하는. 보고서에 남겨 있는 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얘기한 건데 이 이외에 남겨지지 않은 얼마나 많겠어요. 해도 너무 많다 진짜. 지시한 것도 있네요. 여기 보면 지시한 것도 있고 보고와 받은 것도 있고 유가족 변화 추이 특이 내용 보고 받았고 누구의 유가족인지 표시하는 것을 지시했대요. 대통령 유가족 면담, 유가족 대책위 성명서 발표, 반향 파악 지시. 성향 분석 지시, 가족 현황 지시, 1인당 구조작전 투입 비용, 차후 희생자들에게 지급될 보상금 현황, 기부금 현황 등 파악하는 거 지시하고 10월 4일에. 가족 대책위 대변인 이름을 새긴 목관 제작, 버스에 상차하여 이동. 그거 알아서 뭐해? 현황들을 다. 예. 실종자 가족 누구 대상으로 닉네임, 생년월일, 핸드폰 학정 및 학번,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이거 개인정보잖아. 검찰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할 말을 있네요. 할 말을 잊어. 가족 대책위 구성원의 노사모 출신 등의 정치 성향,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난 등 보고. 정치 자유 아닙니까? 인간 옷 입고 현장 활동가, 자원봉사자인 척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겠지. 71명의 현장 활동가. 어저께 수요 집회가 있었어요. 예, 1월 8일 수요일. 네, 1월 8일이 수요 집회 28주년 되는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존자분이 몇 분이세요? 20명 정도 되시나요? 20명. 예, 작년엔 25명이었는데 5분이 돌아가신 거는 너무 오래됐는데. 아,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월호도 얼마를 더 길게 끌어야 되나. 덜 끌도록. 사실 검찰개혁 하는 거잖아요. 세월호 그쵸. 때문에 검찰개혁을 지금 반드시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수요 집회가 1992년 1992년 1월 8일에 처음으로 수요 집회가 열렸었대요. 1995년에 일본 고베 대지진 때는 취소했었고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원래 집회를 추모 집회로 대신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속 빠짐없이. 그렇게 예의가 있지 않아요? 집회를 그치. 해도? 예의 있잖아. 멋있잖아. 대단한 것 같아요. 정의기억연대 윤미향님 할머니들도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 집회에 참석하는 애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거의 대학생들이고 고등학생들도 되게 많잖아요. 어쨌든 초등학생들도 선생님 따라서 같이 오고 어디 교구인지 모르지만 수녀님들이 항상 같이 오고. 수녀님 얘기하니까 나 그때 찬미공주가 말씀하셨던 두 교황? 네, 봤어요.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그 아무튼 28주년 수요 집회할 때 일본 반일 종족주의 책을 냈던 공동저자 이우연 앞에서 손팩말 미쳤나 봐.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정말 배고픈 거 따로 없어. 지하철 4호선 항성대 입구역 6번 출구로 나오면 버스 정류장이 보이고, 그 버스장 뒤편에 작은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 보면은 평화의 소녀상인데 한 사람이 더 앉아 있어요. 소녀상이 있고 원래 비늘자 있잖아요. 가운데 자리에 또 한 사람 앉아 있어요. 똑같이 의자에. 예, 그러니까 의자가 세 개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개는 앉아 있고 하나는 비늘자인데, 한중 소녀상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든 예. 2015년도에 만들어졌었는데, 미국 LA 인근에 있는 글렌데일시에 세워진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본 중국 칭화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판휘친이라는 분과 영화 제작자 레오슈 융이라고 하는 두 중국 예술가가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 있는 김운성, 김석영 작가 부부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네 중국에서도 피해 여성들이 있고 필리핀, 태국, 중국 전 세계 27개국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고 자기네들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같이 해서 중국인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중 평화의 소녀상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라고 되어 있어요. 동판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참혹하게 유린을 당한 아시아 20만 소녀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전쟁과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이 말살당하는 참담한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만국의 시민들과 연대하여 실천할 것이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시민들이 공동으로 평화 인권의 염원을 모아 한중 평화의 소녀상을 여기에 세우고 운동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라고 동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한국인 뒤에는 그림자가 왜 할머니 있고 나비가 있잖아요. 중국 소녀상 뒤를 보면 발자국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중국에 살아계신 위안 피해자 할머니의 발자국을 정말 동판에 찍어서 뒤에 보면 발자국도 이렇게 계시고, 약간 모습도 틀리고 좀 약간 다릅니다. 직접 가서 발견하실 수 있고. 왜 못 봤지? 그리고 늘 옷이 바뀝니다. 정말요? 누가 이걸 관리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민분들이 하시겠죠. 지금은 이제 겨울이니까 두 분 다 목도리에 모자에 옷을 늘 입고 계시고 생화는 아니지만 꽃도 이렇게 갖춰 계시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바뀌었네. 비 오는 날 가보면 우산도 들고 계세요. 우비를 입고 어떻게 입히지 근데? 동상을 드나? 아니지. 그냥 이렇게 미안해. 누군가가 아침마다 와서 하시든지 아니면 밤에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늘 바뀌어 있어요. 성북구청에서 하나 봐요. 시민분들이 하지 않을까라고 믿고 있어요. 할머님들 힘내세요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우연히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풍주쌤의 감질타로 시간입니다. 풍주쌤의 감질타로 해도 되나요? 16명을 1년이 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풍주쌤의 감질타로 17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킹 오브 컵에 대해 알아봅니다. 킹은 배경이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의자 아니고요? 배경이에요. 배경. 왜냐하면 킹 그 왕들은 그들이 그라운딩된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경과 그들의 발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앉아있기 때문에 그 의자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도 그때 같이 보는 거죠. 저번 시간에 원제왕은 사막 같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배경이었다면 킹 오브 컵은 컵의 왕이기 때문에 컵이 물의 원소를 갖고 있어서 킹 오브 컵의 왕좌는 흔들리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결이 출렁이고요. 뒤에 물고기와 배가 보여요. 그럼 이제 왕의 모습을 볼게요. 원제왕의 머리는 붉은색이었으면 컵의 왕의 머리는 은발이나 회색빛이 돌아요. 그래서 원제왕보다 연륜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왕은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위에 빨강 테두리가 장식된 노란 망토를 둘렀습니다. 목에는 물고기가 달린 목걸이를 하고 있죠. 오른손에는 커다란 컵을 쥐고 있는데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반지를 꼈어요. 이 오른손 가운데 반지의 의미는 안정감과 성공에 대한 욕구를 의미하며 집중력을 의미해요. 그러한 힘을 확대하는 자기 암시의 표현이라고 해요. 가운데 손가락에 끼는 반지는 안정감과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면서도 되게 편안하게 앉아있거든요. 계속 물결이 치는데도 거기서 편안하게 앉아있다는 거는 자기 확고한 위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노랑과 파랑의 혼합인 초록색 신발을 신고 있어요. 이 왕이 앉은 왕좌의 바닥은 물 위에 둥둥 떠있지만 발이나 옷이나 어디에도 물에 닿아있지 않습니다. 퀸 오브 컵을 보면은 발이 물에 좀 잠겨 있었거든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감정입니다. 감정. 타로카드의 물이 어디에도 물에 닿아있지 않고 있어서 킹 오브 컵은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 아니라 어디에도 거스르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에 떠 있으면서도 중심도 잘 잡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이미지가 그려지셨나요? 이 왕이 앉은 왕좌의 바닥이 물 위에 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응을 잘하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잘해서 언변가나 외교관의 이미지로 매칭이 되기도 합니다. 또 관계나 사람을 중시하지만 얽매이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누가 끌어당겨도 끌릴 수는 있지만 절대 넘어오지 않는 절대로 감정에 빠지지 않는 나르시즘이 강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여서 바람둥이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럼 MBTI로 넘어와서 킹 오브 컵은 킹이니까 앞에 E하고 맨 뒤에 J가 있어요. 그리고 컵은 NF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E, 엑스트로버전, 외향적이고 N, 인투이션, 직관적이며 F, 필링, 감정적이고 J, 저징, 계획하고 통제하려고 해서 ENFJ를 외향적 감정형이라고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로서 넘치는 카리스마와 영향력으로 군중을 압도하는 리더형이라고도 해요. 이들은 동정심과 동료애가 많고 친절하고 재치있고 인화를 중시하며 민첩하고 참을성이 많으며 성실해요. 자신이 생각한 계획을 편안하고 능숙하게 제시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고요. 사교적이고 사람을 좋아해서 의사소통과 청중에게 말하는 데 능해요. 그래서 글보다는 말로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죠. 그래서 언변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ENFJ를 동물로 표현할 때 강아지로 표현을 하는데 강아지가 모든 사람들과 친근하게 대하는 러블리한 사랑스러운 동물로 대표하죠. 그렇기 때문에 ENFJ를 강아지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들은 피스메이커, 왕내숭이라는 피드백도 종종 받고 있으며 이들이 좋아하는 글귀에는 사랑만이 희망이다. 러브. 내 꿈을 펼쳐라. 존재하기 위한 변화를 꿈꿔라. 이런 게 있죠. 어떠세요? 킹 오브 컵에 대한 캐릭터가 머릿속에 그려지셨나요? 저는 킹 오브 컵을 볼 때마다 김어준이 좀 떠올랐었거든요. 지난번에 킹 오브 원즈에서는 노무현이 떠올랐다면 지금 킹 오브 컵은 김어준이 떠올라요. 되게 말 잘하는 언변가이면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기 중심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풍주쌤의 감질토론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킹이 몇 번이지? 5번인가요? 5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페이지가 11이에요. 그 다음이 나이트, 기사죠. 기사가 12. 그 다음에 퀸, 퀸이 13, 킹이 14. 14, 1 더하기 4로 해서 5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5번은 원래 뭐지? 교황이죠. 권위. 아. 자기 나르시즘이 굉장히 강한 신과 신도들 사이 끼어 있으면서 신만 보고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코트카드에서 킹들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책임의식도 되게 강하고. 5번 교황 얘기하니까 두 교황 얘기했는데 교황 얘기 거기서 네. 거기서 서울 나오잖아. 서울. 서울. 아, 예전에 다녀가셨던 오셨, 네, 다녀가셨던 서울 이렇게 딱 네. 세인트 스프레디 조카 세월호 라인이 아, 10번에 네. 세인트 스프레디 그분 있잖아요. 그래서 기뻤어요. 보면서. 마칠까요 우리? 또 다른 거 있나요? 아, 예. 이명박이 네, 네. 이명박이 이번에 2심 났는데 아 20 아, 구형 구형 어. 징역 23년 1심보다 더 늘어났대요. 네 맞아요. 1심 때는 몇 년이었지? 16년이었나? 몰라. 징역 23년 벌금 320억 원이래요. 벌금으로 내면 어떡해? 벌금이 왜 320억 원밖에 안 돼? 더 내야지. 아무튼 그 삼성에서 그 다스 그러니까 다스 그 할 때 소송했던 그 미국 로펌에 돈을 준 게 뇌물로 인정이 된 거죠. 먼동이 떠오는 이른 아침에 길게 뻗은 고곡동을 누비던 잊을 수 없는 삼자의 땅이 190억 되어버렸네. 다스와 마땅은 땅이 BBK 랄랄라 노트북 숨기고 있어. 그거 뭐냐고 달라 그래가지고 삼성 노조 사찰했던 것들. 그 삼성 직원 연말 정산할 때 보통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 제출하잖아요. 진보 단체나 이런 곳에 기부한 명단을 그걸로 파악한다고 그걸로 야, 진짜 사찰한 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제 그 좋은 머리를 왜 그렇게 굴리냐는 거지. 좀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머리를 써야지. 그 다양한 것이 있다는 건 되게 기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회사 발전을 위해서도. 근데 확실히 영수증만 관리를 해도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있더라고. 그럼 영수증 처리해 보면 같은 직장에 법카 쓰는 것도 성향이 있어. 성향이 있어. 추다르크 검사 인사 발표. 나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았어. 법무부 밑에 검찰. 근데 법무부 밑에 검찰이 있었던 거야. 네. 법무부 네. 장관이 조국이었는데 윤석열이 그랬다는 거 완전 학상 아니야? 학상? 자 이번에 인사 발표한 거 얘기해 줄게요. 검찰총장 밑에 차장검사가 있는데 차장검사가 강남일 이 사람 네. 대전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차장검사 밑에 사무국장, 기획조정부장,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 과학수사부장, 인권부장, 감찰부장 이렇게 있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중에 차장검사 밑에 기획조정부장 기획조정부장 이원석은 수원으로 갔고 반부패 강력부장 한동훈 기억나죠? 한동훈은 부산으로 갔고요. 형사부장 조상준은 서울고검으로, 공공수사부장 박찬호는 제주, 공판 송무부장 노정현은 전주, 과학수사부장 이두봉은 대전, 인권부장 문홍성은 창원, 이렇게 발령이 났어요. 부산행 그래서 부산은 처음이지 이러길래 뭔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반부패 강력부장 한동훈. 근데 그 사람이 부산. 한 번도 지방으로 발령받은 적이 없었다고요. 계속 이쪽에서만, 서울 쪽에서만 돌았던. 아주 옛날에 조국이 검찰 개혁안 얘기한 적 있었어요. 동영상 되게 많이 아실걸요? 보면은 처음에 깨끗한 법무부 장관을 뽑고 그다음 집권 초기 시점에 개혁을 하고 그리고 검찰 집단 항명 시 사표를 수리하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첫째는 검찰과 손잡지 않는 것,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그걸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이 뒤를 팔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문을 흔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강골인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권 초반에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정권 후반되게 되면 또 그냥 다음 정권은 줄 설 거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법무부를 일단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이 들어가서 법무부 안에서 검찰을 개혁하고 나가시겠다 그래서 빨리 보내드려야 됩니다. 집단 항명을 하셔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노숙군 졸업생 중에서 검사 보호하기라는 사람 많거든요. 검사고 대거 채용해서 새로운 검찰을 만들면 된다고. 이 사람들 사표 쓸 거야 안 쓸 거야? 나 안 쓸 것 같아. 안 써요. 안 쓴다고 했어요. 그 오래전부터 검찰들이 싫어했어. 검찰 알아야 바뀐다. 거기서도 맞아요, 아예 맞아요. 5편이 통째로 조국. 그래야 맞아. 조국을 어떻게 해서든. 미안. 조국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아, 그럼요. 그렇죠. 조국수 절대. 그러니까는 절대 조국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라 검찰이 반란이라고. 검찰 반란이었어. 윤석열은 일부러 그런 건가요? 임명할 때 검찰에서 먼저 몇 명 후보를 대통령한테 올린대요. 그 안에서 뽑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라서 그 중에서 윤석열을 뽑은 거라요. 아무튼 이번에 추미애가 행한 인사 절차는 너무 통쾌했어. 원래는 밑에다가 윤석열한테 인사조차 할 거라고 해서 먼저 이렇게 의견을 타협을 하나 봐.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던 거지. 윤석열이가. 그러면 그대로 내가 하는 대로 인사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명단을 좀 보내달라 그랬다는 거야. 제가 거기까지 가기는 뭐하니까 딴 데서 만나자고 딜을 했나 봐. 윤석열이가. 4시까지 일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간 거지.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이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그대로 올리겠다. 그래서 인사 조치가 된 거라고 안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다행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 가제올 라디오 월요일 8시에 봄디님이 네. 하는 프로가 있죠. 생방송하는 봄디님이 아닌 밤중에 주진우 끝나고 우리 동네 라디오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9시 15분 15분간 하는데 거기 진행은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나 봐요. TBS. 네, TBS에서. 아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됐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하시는 거예요? 미안해요. 잘 됐어요. 봄디님이 주진우 방송 끝나고 하시는데 언제 하는지 모르니까 맨날 들으시면 되고요. 가제올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52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4.16 연대에서 논평을 냈어요.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라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납득할 수 없다라는 논평을 냈는데 재질의 중대성, 희생의 심각성, 증거인멸 가능성 고려해 구속하고 엄중처벌해야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 라인에 있던 해경 간부 6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우리는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그동안 해경 지휘부를 비롯한 과거 정권 세월호 구조 지휘라인의 고위급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해왔고 조사를 방해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데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왔음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세월호 구조 반기에 책임이 있는 지휘라인의 인물들과 국가기구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증거인멸과 조사 방해에 몰두해왔는지는 지난 5년여의 과정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남용한 공권력의 지극히 작은 일부라도 참사 예방과 구조 군안에 투입했다면 그토록 많은 목숨이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은 또한 형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고 하면서도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구조를 기다리던 470여 명의 승객들 중 304명이 희생되었고 142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죽음을 모면한 이들도 사실상 탈출에 성공한 것일 뿐 구조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발견될 당시 사망에 이르지 않았던 단원고 학생에 대한 의료진의 긴급 이송 조치도 무시되었다. 피의자들은 생명을 구하는 직무를 방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사 전후 구조수색 작업 실상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속였으며 참사의 책임을 현장 지휘 책임자에게 전가해 왔다. 구조 실패나 부실 구조라고 넘어가기 어려운 나쁜 재질의 중대 범죄 혐의를 수사하려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다만 법원이 영장은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 과실에 의한 형사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 형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들의 죄 없음이 소명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과 철저한 수사, 엄중 처벌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법원도 그 죄질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구조방기에 인한 수많은 희생과 희생자 가족들이 감내해온 고통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이들의 엄중 처벌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9일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